백자, 매화, 대나무, 새, 무늬, 항아리. 조선 15에서 16세기. 국보 170호. 청화 알료를 사용해 매화, 대나무, 새를 그린 청화백자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초기 청화백자에서 보이던 중국적인 화려한 문양은 사라지고 이처럼 조선의 정취를 자아내는 문양이 새롭게 등장한다. 중앙의 무늬는 청화 알료의 색깔이 짙고 강한 반면 뚜껑과 아랫부분, 주둥이 주변의 무늬는 의도적으로 색을 옅게 함으로써 그림의 입체감과 사실적인 효과를 높였다. 조선 관료의 청화백자 그림을 그리는 작업은 궁중의 화원이 담당했고 그 결과 조선 백자는 이 항아리처럼 우아한 화격을 갖춘 걸작품들이 많이 양산됐다. 이 항아리는 원숙한 필치로 한국적인 정서가 돋보이는 대나무와 새, 매화나무를 세련되게 묘사했으며 문양의 회화적인 성격이 강하다.